울고 있네. 어디인지도 모른 채 어두운 세상은 모두 잠들고 나의 숨소리뿐. 빛에 흘러가네. 날 깨워 저리가 없는 꿈속은 난 싫어. 아무도 없는 하얀 꿈속에 너를 한없이 부르네. 라라